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여기까지. 네, 아, 오늘 여기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입니다. 앉아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제가 뒤에서 쭉 지켜봤습니다. 아, 아무도 안 나왔는데도 본인들끼리 웃고 잘 노시대요.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비치니까 그거 보고 웃으시고, 또 자기는 자기 얼굴 나와서 웃고. 재미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옆 사람 얼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세히 한번 보신 상태에서 이 얼굴 중에서 이건 정말 참 좋다 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누구 얼굴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고 가만히 보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전부 다 이제, 예? 뭐라고요? 실물이 훨씬 멋있어요. 실물이 훨씬 멋있어요? 방송에는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여기 누구랑 오셨습니까? 친구랑요. 친구랑? 친구 얼굴 자세히 한번 보시고, 아, 이 친구 이런 건 참 좋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피부가 되게 좋아요. 피부가? 보통 마지막까지 가서 할 말 없는 경우에 피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여기는 그러면 누구랑 오셨어요? 저 누나랑 왔었어요. 근데 남매지간에 이렇게 같이 어디 다니는 거 사실 요즘 별로 흔치 않은데. 얘가 워낙 바깥에 잘 안 다녀서 저 말고 다닐 사람이 별로 없어서 같이 다녀주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왜 굳이 방송에다가. 지금 동생 표정 보이죠? 아, 그래요? 밖에 잘 안 다녀요, 동생이? 네,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해요. 아, 그래요?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해요? 아, 충분히 밖에 다녀요. 그렇죠.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도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심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집에서 주로 뭐 해요, 그러면? 저 집에서 그냥 방에도 쉬는데, 쉬죠. 쉬면서 뭐 해요? 게임합니다. 이래서 대화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누나는 어떤 것 같아요? 저보다 심한데요. 매일 집에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근데 너 없을 때 나갔다 왔다. 저번 주에 너 없을 때 나갔다 왔다면서요. 그럼 동생도 집 밖에 나가는 거네요. 그럼 당신도 나가고. 근데 당신이 들어왔을 때 동생이 집에 있으면 동생은 집 밖에 안 나가는 거고. 이렇게 철저히 자기 시선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를 서로 해보자고 이 프로그램이 나온 건데. 누나 몇 명이? 한 명이요. 그래도 머리 아프죠, 사실. 그죠? 누나 다섯 명이에요. 고생하세요. 예, 예. 고생해야죠. 오늘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정해볼게요. 톡투유는 늘 여러분들 이야기가 주제니까 문득 떠오르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자, 네. 상대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불가능합니다. 저 남매를 보셨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인정이 불가능해요. 어렵죠. 상대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아, 포기! 자, 잘 들으셨죠? 전체 500명의 관객들이 얘기가 나온 거 포기. 아, 됐어. 오케이. 이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와 네가 다름을 인정하려면 그냥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나와 네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나와 네가 다르면서 같다는 것을 안다. 거기서 더 들어가면 나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근데 내가 없어지면 상대는 없죠. 어떻게 나라는 생각을 없애냐. 제가 스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넌 누구냐. 저 김제동입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김제동이라는 이름을 누군가가 쓰고 있으면 그건 너냐? 아닙니다. 그럼 넌 누구냐?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은 모두 다 너냐? 아닙니다. 그럼 넌 누구냐?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아들입니다. 관계 말고 직업 말고 이름 말고 너는 누구냐?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접니다. 딴 곳에 있으면 너는 없어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 넌 누구냐? 그렇지, 그렇게 했다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너랄 게 없지. 그럼 상대는 있냐? 그래서 제가 절에서 튀어나와서 천주교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인 거예요. 그러나 저 얘기는 상당히 저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떤 답이었다기보다 나라고 주장할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가끔 이렇게 물처럼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물은 늘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늘 옳다라고 인정해줘 버리면 다툼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와 나 또 뭐 있을까요? 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계기.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계기가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사실 남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어보잖아요. 어떤 계기로 해서 그 뭐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을까, 그런 게 참 궁금해서. 부모님께 부모님께 자기만 보이죠? 네.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처음 중간고사 끝나고 그거를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네. 중간고사 이후에?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갑자기. 부모님의 사랑을 중간고사 이후에 깨달은 얘기는 전 세계 최초의 이야기입니다. 네. 중간고사 끝나고 제가 이제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노크를 하시고 들어와서 저를 보신 거예요. 예.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때는 좀 흠칫했거든요. 뭘 하실까봐. 예.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아 미안하다. 경기가 끝나고 나한테 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던 게 미안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점, 제가 그걸 존중해 주신 점, 그리고 그걸 경기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예. 제 스스로도 그건 그냥 놀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격조 있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나중에 한 게 사실 그때 제 진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자, 마이크를 뒤에 누나한테 넘겨주면서 자, 동생에게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도 좀 동생 표정 밝아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이야기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계기, 또 다른 사람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계기? 마이크 대고 얘기했는데 마이크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뭘 상상하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고3 때 수능을 되게 못 봤어요. 네. 그러고 수시를 다 떨어지고 발표가 안 난 것만 남고 그랬었는데 엄마가 아침에 조기 살을 다 발라서 주시는 거예요. 왜 나도 약간 눈물 날라 그랬는데 진짜로. 조기 너무 아팠겠다 이런 생각에. 네네. 엄마가 그런 순간에서도 아침에 저 먹으라고 조기를 발라주셔서 그때 엄마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죠. 우리가 사실 슬쩍슬쩍 웃긴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탁 느껴지는 게 진짜잖아요. 이렇게 툭 이렇게 나올 때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이제 사랑을 느끼는 거죠. 내가 게임을 할 때 아빠가 그걸 경기라고 표현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수능을 망쳤을 때 엄마가 조기살을 발라줬을 때, 지금 벌써 세상에 많은 엄마들이 조기를 사러 나가는 소리가 벌써 들리죠. 당신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조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주제를 스케치북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어떤 그 방청하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스케치북에 뭐 얘기하는 거 듣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쭉 적다 보니까 스케치북 한 권 다 썼다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오, 많다. 사랑 중독의 기준 독립 한화이글스. 한화이글스가 고민이에요? 아하, 뭐 진짜 많습니다. 나 혼자 뒤로 가는 느낌? 그럼 뭐 어떤 느낌이에요?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 고등학생 때보다 뭔가 발전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고등학교 때보다 못하고 있는 느낌?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앞으로 발전해서 나아가는데 저 혼자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 느낌이 요즘 자주 들었었거든요. 나는 요즘 진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진짜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데 나는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든 거예요. 네.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앞서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한화이글스 팬 보세요. 지금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 전혀 없고 뭔가 후퇴하는 것 같지만 작년에 꼴찌였는데 지금 5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시즌 초반에. 승률이 지금 50%를 넘고 있죠? 맞죠? 제가 정확히 알아요. 김성 감독님하고 잘합니다. 참네. 아이 참네. 이분들이. 제가요. 김성근 감독님이 인정하신 야구 스윙 폼이에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님이 저를 보시고 자세는 정말 좋으나 공을 맞추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아까 저 아빠하고 아들 여기 몇 살이에요? 실례지만 자꾸 애들한테 나이 물어보는 거 이거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자꾸 해요. 중독은 뭐예요? 뭔가 지나치게 빠지는 거? 뭐에? 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자꾸 중독이니 뭐냐 하셔서. 아 그렇지 그런 이유가 있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네, 너무 이제 게임을 많이 하니까 걱정이 되죠. 몇 시간 정도 합니까? 틈만 나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네, 학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네. 네, 진짜 중독은 학교 가지 않고 하는 거고 학원 가지 않고 게임을 하는 게 중독인데 틈이 안 나도 하는 거거든요. 아버님 실제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5입니다. 42이니까 사실 형님인 거잖아요. 저하고 3살 차이니까 아들과 친구 되기라고 적으셨는데 네. 아들과 친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좀 더 가까워졌으면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싶습니다. 어떨 때 제일 안 통하는 것 같으세요?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면 정준이 얘기 들었죠? 또 공부야. 제가 봤을 때 아들과 친구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게임을 같이 하는 거. 지금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아버님만 몰아붙이면서 아빠 입장에서 누가 얘기해 주실 분 한 분 계십니까? 아 저기 또 네 드디어 아빠 편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아들들이랑 같이 왔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아빠가 네. 마이크를 잡았을 때 어떤 남자 두 명이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아 정말 왜냐면 저도 어디 가서 우리 엄마가 얘기하면 꼭 똑같이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손가락 그만 물어뜯고 알았어 아저씨가 네 마음 너무 잘 알아. 네 이게 게임을 많이 하면 눈이 나빠지지 않느냐 네. 뭐 그런 핑계로 되긴 하지만 사실 마음적으로는 좀 중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항상 있죠. 네, 똑같이 아버지 마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애들이 좀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좀 게임은 좀 덜 하고 네, 이러길 바라기 때문에 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네. 네, 네, 자 아버님 잠깐 일어나세요. 아버님 잠깐 일어나세요. 자 아버님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둘이 좀 안으세요. 자 이쯤에서 해결합시다. 아빠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하니까. 예, 뭐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아들들한테 제일 서운한 거 있으시면 혹시 서운한 거 있으시면 서운한 거는 없고요. 제가 이제 아빠 된 입장에서 애들이 네.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자기 가정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준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네. 좀 어렸을 때부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죠. 네. 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사실 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럴 것 아버님은 같습니다. 딱 들으시면 무슨 말씀 그렇다니요. 알겠죠. 네네. 아버님 딱 들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이고. 근데 아마 또 여기 있는 아들들은 지금 아버님 대화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승준이 말만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죠? 아빠 얘기 들으면서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해도 되고 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아, 하지 말까요? 없어요? 여기는? 없죠. 네. 보통 다들 없다 그래요. 이럴 때 또 약간 서운하시죠? 뭐, 예. 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들들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애들이 크고 부더우니까 얼굴을 보고 그런 얘기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생각보다요. 근데 예. 왜 그런 게 부담스러울까 봐요? 제 몸에 안 익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안 해주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막상 말을 하게 되면 네. 일방통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아. 조금 얘기를 주저하는 편입니다. 네. 본인도 모르게 일방통행이 된다는 걸? 애들도 알겠죠. 아버님께서 지금 느끼시니까. 네네. 참 희한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짝사랑하는 느낌 같은 것. 우리 엄마가 저한테 늘 그러거든요. 짝사랑하는 느낌 들어서 서운하다. 아버님도 약간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짝사랑. 행복하게 사십시오. 짝사랑.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다 보니까 이게 학부모님들 얘기 독립은 뭐예요? 독립? 제가 오늘 이제 부모님이랑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네.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캥거루족이 많이 는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서른이 넘은 자녀들을 계속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모님의 고충에 대해서 좀 토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완전한 독립이 될까 싶은데 또 자녀를 낳으면 나는 또 부모님께 가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정신적인 독립까지. 네. 옆에 기사 읽으셨다 그랬는데 그 두 분한테 마이크 잠깐만 넘겨볼까요? 네. 저도 지금 현재 그 기사에 맞는 캥거루족이라서. 어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사실 부모님한테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처럼 또 잘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제 스스로가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막 그래가지고 더 그 기사가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여자친구는 그 남편 얘기 들으면서 남자친구 얘기 들으면서 어때요? 때 되면 잘 될 거다 그렇게 말은 해주죠 오빠한테. 근데 저도 지금 집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또 동생은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맏딸인데 집에 그냥 있으니까 더 미안한 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남자친구한테 얘기할 땐 되게 해맑게 얘기했는데 때 되면 다 잘 될 거니까 그러다가 본인 얘기하시니까 또 갑자기 옆에는 지금 동생이에요? 언니 손을 툭툭툭툭 두드리는 걸로 봐서 동생 입장에서 또 뭐 하실 얘기가 있나 봐. 아니 그냥 괜찮은데 저는 언니 집에 있어도. 그죠? 언니가 돈 벌 땐 언니가 뭐 돈 냈고 내가 돈 벌 땐 내가 돈 내면 되는 거고. 지금 동생 표정 보세요. 아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지? 당연한 거 아닌가? 누구의 뭐 잘못이나 능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고 아 그럴 때 있으면 가족인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고 동생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동생이 만약에 집에 있고 언니가 일하면 동생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지금 내일 모레면 서른이고 얘는 아직 나이가 한참이잖아요. 몇 살인데요 동생이 실례지만? 네 살 차이 나거든요. 스물?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둘이 지금 동생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몇 살이냐고 묻고. 91년생이에요. 네? 뭔 의미가 있어요? 내일 모레면 다서른이에요.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나가 보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실은 개인적인 고민이나 개인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풀면 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동등한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안전망을 함께 생각해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저는 제도적인 그리고 정치 구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지만 네, 오늘 주제는 그 선택입니다. 말해야 하나? 근데 기숙사 밥도 저희 학교는 A, B 메뉴로가 있어서 매번 선택을 해야 돼. 돈가스 먹었어? 나는 쌀국수 먹었지. 와플을 위해서. 잘못했네. 용돈은 한정적인데 사고 싶은 옷들은 많다 보니까 되게 고민을 엄청 하게 돼요, 고를 때. 좋아는 하는데 상황이 안 되거나 상황이 되는데 좋지 않거나. 저는 엄마의 말을 좀 이렇게 잘 들어서 결정하는 편이에요. 꼭 한 세 번째 도전하면은 그 선택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뭐 인생이 계속 선택의 연속이죠. 안녕하세요. 학생들에게는 사회탐구를, 어른들에게는 인문학을 강의하는 대한민국 최고 강사 최진기입니다. 저도 외웁니다. 이제 학생들에게는 수능을, 성인에게는 인문학을 강의하는 대한민국 최고 강사. 최고는 이번 주에 새로 추가되신 모양이죠? 선택인데 객관적인 걸 보여줘야 되니까요. 주관적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저를 소개한 거예요. 주관적 감정으로는 최고가 아닌데. 주관적 감정 완전 배제한 거죠. 최고라는 단어를. 그렇죠. 넘기. 오로지 객관적인 사실만을 표현한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 사람들이 최고라고 얘기한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터는 총량적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네. 약간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좀 더 배울 걸 이런 생각을 늘 이렇게 하게 만드는 분이세요. 난 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송길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개에는 빅데이터 전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흔적을 많이 남기는데요. 네. 그 흔적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욕망을 읽는 일을 하는 게 직업입니다. 알뜻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적을 남기는데 그 사람들의 흔적을 여러 가지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한 일들 같지만 그 데이터들이 무의식적으로 한 일들이 축적이 되면 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바라고자 했던 욕망을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 업계시네요.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네,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하셨거든요. 정확합니다. 칭찬하신 거죠? 입사하세요. 좀 프리랜서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입사한다 그러면 또 뭐 하겠어요? 뭐 또 면접 본다 그러고 무슨 압박 면접한다 그러고 뭐 무슨 쫙 그러고 뭐 또 할 거면서 진짜로 제가 입사한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아, 연봉 제대로 보장합니까? 그럼요. 그 잠깐 나와보세요. 저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성과를 내신 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네네네네. 그 세상 일이라는 게 전부 다 자기가 낸 성과를 나누는 것이지 뭐 주는 게 아니니까요. 네. 빡세게 해라 이 말이잖아요. 뭐 빡세게 안 하고, 그러니까 네. 저희는 얘기하는 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됩니다. 네, 앉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승 교수님은 지금 해외에 학회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뭐 무슨 학회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되게 중요한 학회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전혀 뭐. 네, 안녕하세요. 옥상 달빛의 박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왜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분한테. 윤주 씨랑 세진 씨. 네, 그 후로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뵐 일이 뭐 있겠니? 네가 결혼했잖아. 네, 자. 예, 예. 네. 세진 씨는 머리 모양을 조금 바꾸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랬나요? 제가 봤을 때 생머리인데 1년 전에.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네네, 오늘 웨이브를 좀 넣어봤어요. 그루브라 그럽니까? 웨이브라 그럽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인가 봐요. 이게 또 제 머리 스타일이. 아니요, 아니요. 그냥 여자분들이 머리 모양에 관심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연습하고 있는 중인데 반응이 별로 시원찮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걸 이렇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일인 모양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고, 되게 상처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군요. 케바케죠. 네. 네? 케바케. 좋은 예? 좋은 예가 뭐? 아, 예, 여기 있어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즘에 많이 그렇게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아, 케바케. 네네네네. 아, 네. 해바케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아신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아, 그게 케바케라 그러는구나. 남자분들이 이렇게 머리 모양에 대해서 잘 알아준다거나 이런 걸 좋아한다는 그런 데이터나, 그러면 여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데이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머, 어머. 아,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네. 지금 순간적으로 쭉 찔러놓고 지금 생각해내시는 거 아니시죠? 아, 저희가 2010년도에 했던 세미나 중에서 네. 어떤 남성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아. 여성들이. 그래서 아. 데이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1번이 키 큰 남자였어요. 아, 그래요? 아, 1번이 키 큰 남자였어요? 네. 네. 2번이 잘생긴 남자였고. 네. 그래서 그걸 뭐 데이터라 그럴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아니, 그걸 데이터라 그럴 게 뭐 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시면 안 됐어요. 화내는 게 아니고. 왜 화 안 내세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좋아한다는데? 왜 화 안 내세요? 키는 큽니다. 키는 큽니다. 예, 예, 그래서요. 그 다음에 무섭게도 세 번째가 못된 남자였어요. 그건 이렇게 나한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었어. 그런 거 말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냥 못 되면 안 되고요.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렇죠. 아,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3위가 못된 남자라는 건 앞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뭐 머리 모양 바꿨는데 이렇게. 오빠 나 머리 모양 바꿨는데. 됐어.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 뭐 먹어. 이렇게 잘생기고 키 큰 아이가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면, 어쨌든 이 스타일이 좋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들면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은 거고. 그렇지, 아무래도. 아, 1, 2번이 충족이 된다면, 아, 1, 2번이 충족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1, 2번이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관심 꺼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반론을 제기하실 여자분 안 계십니까? 잘생기고 키 큰 건 상관없어. 예, 살면서 다 부질없고요. 그냥 그 정도만 되시면. 아, 지금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어떤 어떤 정도? 눈 두 개, 코 하나.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남자분들도 외모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 척 하지만 굉장히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죠. 사실 남성이 여성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외모는 가임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가임 가능성이 높으냐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게 아까 키가 큰 남성을 선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진화 인류학적으로는 설명을 해요. 왜 키가 클수록 여성을 보호해서 자기 자식을 제2세대에 넘겨줄 확률이 높은 배우자라고 여성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진화 인류학 설명이에요. 사회학적 설명은 아니에요. 오늘 안 오셨으니까 제가 대신 그 네. 역할을 해드리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이 뭐 36, 24, 36을 선호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임률이 가장 높은 체형이라고 연구를 해요. 진화인류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그 말씀하신 게 waist hip ratio라고 WHR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0.7이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임신이 될 확률이 높은 수치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비너스의 수치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긴 머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긴 머리는 장기간의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긴 머리 속에 있는 모든 단계가 훌륭하다면 좋은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설명도 맞을 수 있겠지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러면 조금 슬플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 아, 네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건 사실은 알고 보면 가임 기간이나 가임 가능성을 보고 좋아하는 거야. 장기간의 건강 상태를 보고. 이렇게만으로 설명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설명은 진화인류학적인 설명이라고 말을 한 거죠. 아, 진화인류학적으로. 네,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오류를 가질 수 있는 게 그렇죠. 네,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전제하고 출발한다는 네, 거죠. 네.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이유로 굉장히 많은 사랑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거는 다른 게 동질 가능성이 굉장히 유혹을 되거든요. 우리가 사귀면 왜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버지를 닮은 남자를 선택하는 확률이 높고 어머니를 닮은 여자를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굉장히 소셜한 애니멀이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우리 아까 저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김제동 씨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화인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게 사랑하는 사람을 또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좋은 선택하시라고 성시경 씨의 두 사람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주신 사연이 있는데요. 야식 먹을까요 말까요? 아, 야 이거 대부분 다 전부 다 오 그럽니다. 그 밤 12시 이후에 방송되는 음식 광고가 많아지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불안감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자꾸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는 위장약 광고가 40대 남성이 이제 회식 끝나고 네, 이렇게 넥타이 풀고 매달려 있는 광고였어요.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근데 요즘 네,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위쪽, 식도 위쪽으로 올라와요. 술을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위나 장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늦게 먹고 잠을 자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 위장약이 늘어나는 것이 이제 요즘 하나의 추세가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시나 봐요. 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 일이니까. 그 적성에 맞으세요? 저는 취미를 직업으로 만든 거예요. 취미가 뭐였는데요? 사람들을 보는 게 취미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예, 보고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 예, 예. 아, 보는 것이 네. 그래서 취미하고 직업하고 그다음에 공부가 다 같아요. 전부 다 한 가지입니다. 재밌으시겠어요? 예, 재밌어요. 정말로. 되게 그러니까 표정이 막 밝아졌어요. 이렇게 예. 되게 좋겠어요. 사실 모두가 가지는 꿈이잖아요. 그 취미와 관심사와 직업이 같아서 일하는 것이 일 같지 않을 때, 예. 게임하는 것이 게임하는 것이 공부와 직결될 때 그런 건데, 사실은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네, 전 사실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 가만히 있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저한테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근기, 불교에서는 근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씨앗이 수행자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산 좋아하고 이끌려 들어와서 산 좋아하면 산이 지옥인데 산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산에 있으니 천국이 될 것이고 고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여색을 멀리 해야 하는데 여인들이 알아서 해주니 그것 역시 최고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에 있어서 최상의 조건을 가지는 직업이 있잖아요. 좀 힘들겠다. 끝? 저희 데이터로도 제동 씨가 보입니다. 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몇 장 가져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아, 제 데이터가 네. 있어요? 어, 제가 서서 얘기하죠. 이 직업병이라서요. 예. 아, 예. 아, 이게 제. 아. 예. 이게, 이거, 저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는 원래 무한도전의 여섯 번째 멤버 들어가실 때, 그때 트라이어 때 저희가 만들었던 데이터예요. 아, 그 무한도전 측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그렇죠. 아, 요청을 해놓고. 예.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때 23명을 다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렸고, 아. 이게 김제동 씨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거든요. 재밌는 게 저기 여자가 나오는데요. 여자가, 첫 번째는 여자가 참 없을 것 같다라는 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좀 있었고요. 이상한 세 번째로 생각. 뭐가 있었냐면, 나의, 내 생활은 여자 김제동 같다,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뭐였냐면, 독거노인 같다는 이미지가. 그 다음에 얼굴 부분 나왔는데요. 얼굴은 정말 아닌데, 그런데 뇌는 굉장히 섹시하다, 이런 종류의 얘기가 나와가지고, 김제동 씨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건 갖다 붙이신 것 같고. 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아, 그래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저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 것들을. 네. 인식의 지도라고 저희는 불러요. 이제 퍼셉션 맵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전부 다 보는 거죠. 연결되신 분들 보면 다 친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본 다음에 또 앉아 계시니까 선생님 것도 가져와 봤거든요. 재밌는 게 부동산이 나오고요. 예. 저 부동산 예측에 대한 글을 쓰신 것들이 굉장히 잘 많이 연결돼서 나왔고 그 두 분이 같이 연결되는 게 사람, 사회, 이야기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패널로 정말 적절한 분을 모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면 아, 이게 또 있습니까? 네. 이게 선택 이슈예요. 되게 유명한 짤인데요. 짤이요? 네. 뭐 영어입니까? 이 뭐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과는 경상계열, 인문계열, CEO 부도치킨집, 그 다음 백수 아사, 백수 치킨집, 작가 치킨집 아사. 이과는 자연계열, 그냥 아사. 뭐 없어요, 과정이? 공학계열은 과로사 치킨집. 그 다음 아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웃지만, 뭐죠?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한테 선택이라는 것이 얼만큼 무의미한지를 이게 조롱하는 그런 짤이 올라온 거죠. 아, 이게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인들도 이제 자신의 처지가 힘들어진 경우에는 이런 걸 보면서 좀 많이 웃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걸 보시고 문득 떠오르는 게 뭐 있으신 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실제로 저렇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 네. 뭐 지금 손 드신 분. 네. 저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저 짤을 보고 회사를 다니면서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좀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나한테 발전적인 것도 없고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일만 하다 죽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현재는 그냥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만두셨어요? 저렇게 치킨집 자리는 걸로 끝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킨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시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 주위에서 반대는 지금 신랑도 공부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부부가 다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랑은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네. 일만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꿈을 위해서 더 늦지 않을 때 도전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해줘서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남편이 그만두라고 지지해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비슷한 느낌이 들 때 있어서 뭐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제가 가장 상의 많이 하는 사람이 제 형이 한 명 있는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약간 성인처럼 되는 걸 저는 원치 않고 바라지 않아요. 그 형이 늘 해줬던 얘기가 야, 네가 뭔가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 잘 들어줄 필요가 있다. 나는 네가 방송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지만 정하기 싫다면 그만둬.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역설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아니 남편분이 되게 멋있어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남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방금 전에 저분 말씀하실 때 저는 되게 속이 상했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연구원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항공에 새로운 일을 하세요. 저분이 선택할 때 가장 큰 건 자괴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불안과 불편을 선택했어요. 작년에도 우리나라에서 19,000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자괴감보다는 불편과 불안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들어오는 10만 명당 이민자 중에서 국적 포기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일본보다도 3배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이제는 좀 어떤 획일화된 교환가치적 선택이 아니라 그런 효용의 상대가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거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출발하거든요. 그게 제일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자괴감이 안 드는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그 아마 그런 것도 봤습니다. 아마 데이터 전문가시니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작년 4월, 5월 이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이들의 꿈에서 추가된 가장 높은 비중이 이민입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의 꿈에서 추가된 것이 이민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살기가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네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게 그게 결국 나라를 위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거니까 얘기가 또 깊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슬픈 장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최근 한 5년, 6년 동안에 선택을 봤어요. 그랬더니 인생의 선택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패배감 같은 것들이 좀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태를 바꿔서 더 나은 상태로 바뀔 수 있는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선택 정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생기니까 결정장애가 많이 떠요. 네. 이제 솔루션이 나오죠. 아하. 근데 이 솔루션을 가지고서도 또 고민을 하기 때문에 궁극의 솔루션이 나옵니다. 아 대박이다. 이거 뭐죠? 상돈 짜밥이라고요. 탕수육, 돈가스, 짜장. 그다음에 밥이 같이 나오는 거죠. 아, 야, 탕돈 짜밥이구나 이게. 이걸 먹는다고 행복해질지 잘 모르겠어요. 역시 그냥 지금이 아닌 것도 복잡한 것 선택을 유예하는 거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면 지칩니다. 지치면 예.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없어지죠. 아, 그다음에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즐기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격렬히 합니다. 아. 아이고 최진기 선생님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선택을 폭을 사회가 점점 좁혀오는 경향성이 있어요. 광고거든요 제일 먼저. 홈쇼핑 광고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이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 없다. 이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매진인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건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을 강요당한 거죠.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나서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알고 보면 선택하지 않은 거죠. 대학 학점을 물어보는 건 예사어고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대학 학점이 안 나왔어요? 라고 대학 교수한테 물어봤다는 건 그건 이제 이미 옛날 얘기고 지금은 회사원들이 회식을 하면은 차들이 와서 줄 서 있어요. 부모님들이 회식 끝난 직원 태워가려고. 아들을요? 딸을요? 딸인지 아들인지는 뭐 둘 다 있죠. 그러니까 자제분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권을 상실해 나가는 것. 제가 여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갖고 이거 읽어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사연입니까? 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집이 너무 멀어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집에 있을 때는 엄마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왔거든요. 9시 강의가 있는 날 꼭 머리를 감고 가야 하나요? 머리만 안 감으면 5분 더 잘 수 있는데 제 머리가 안 감으면 금방 떡지거든요. 사소한 것 같지만 스트레스입니다. 집에 있으면 엄마가 감아야 할지 그냥 나가도 될지 알켜줬을 텐데 하필 엄마가 지금 미국에 가셔서 카톡을 안 보는지 답장을 안 주시네요. 상담사님이 좀 결정해 주세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메일에 상담을 요청한 글입니다. 이번에 모 주간지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얘 탓이 아니거든요. 태어나서 뭐 좀 있으면 다 애가 결정돼 있어요. 6살 때 외국어 교육시키고 7살 때는 수영을 저변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8살 때는 피아노는 체르니 30번까지 가리킨 후 9살 때 미국에 방학 때 4주간 뭐 여학연수를 갔다 오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어디 뭐 가고 다 스케줄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성숙했냐 하면은 선택을 하고 거기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다른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이 성숙화 과정이잖아요. 근데 사회가 경쟁사회가 되면 그 한 번의 실패를 용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 결정권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은 다 생각하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할 수 있는 시기를 너무 짧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짧게 두면 그냥 좌절감만 너무 커지고 아,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라는 생각만 커지기 때문에 저도 삼수를 했거든요. 학교 올 때까지. 나는 이 대학을 가야지만 음악을 성공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 내가 꼭 이 대학에 안 가도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 집착 안 하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얘기할 때 제일 조심스러운 게 니들은 성공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이제 성공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앨범이 나온 지 지금 한 5일밖에 안 됐는데 차트 엉망진창이랑 욕먹고 있는 상황이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혹시 지금 발표한 신곡 예정에 없었지만 우리 너무 좀 선택에 관해서 오래 얘기한 것 같아서 어때요? 노래 잠깐 한번 차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나온 노래 제목이 희한한 시대라는 곡이에요. 근데 희한한 시대요? 네. 너무 위험한 노래 아닙니까? 아니에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뭐 아. 생각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뭐 상관없으니까. 네. 제가 그 독립한 이후에 계속 자가가 아닌 세입자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전세값이나 월세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짜증나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네.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빡이 쳐서 네. 이 가사를 마무리 짓게 됐어요. 속이 시원하네요. 네, 네, 네. 여기서 시대는 어떤 특정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전혀 아닙니다. 그 시대 전체가 지금 세계가 지금 다 빡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네, 지금 빡치는 세계죠. 어디 예, 다음 곡 예. 빡치는 세계였대요. 그거는 네, 아녀자가 입에 담기에는 너무 좀 그래서 곡으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본인이 계속 입에 담았어요, 지금. 아, 예. 1년에 몇 번 안 하는 단어예요. 아, 지금 세계가 지금 다 빡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네, 지금 빡치는 세계죠. 어디 예, 다음 곡 빡치는 세계였대요. 그거는 네, 아녀자가 입에 담기에는 너무 좀 그래서 곡으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본인이 계속 입에 담았어요, 지금. 아, 예, 예. 1년에 몇 번 안 하는 단어예요. 어제 만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 눈과 귀를 닫고 입을 막으면 행복할 거야. 너는 톱니바퀴 속 작고 작은 부품.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에 정복당할 시간도 없는 미안한 시대에서 열심히 사는구나. 울지만 달라질 건 없어. 울지만 그냥 그림자처럼 살아가. 가만히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럼 지금보다 행복할 거래.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로폰이죠. 네. 네, 중간중간에 빡칠 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 딱 나가고 나면 아주 엉망진창이던 차트가 아주 빡칠 거예요, 차트가. 아, 네. 빡치고, 그죠? 노래 괜찮죠? 지금 벌써, 네네. 네. 이거 사실 우리 이 얘기하다가 지금 2초로 갔어요. 여러분들도 못 느끼셨죠? 야식 먹을까 말까 얘기하다가 아. 지금 한 시간 반을 지금 이렇게 훅 돌아가지고 무슨 뭐 결정장애 뭐 거기까지 갔어요. 이 보세요. 세상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다니까. 자, 그럼 결정을 지읍시다. 이거 우리도 결정해야 되니까. 어떠세요? 야식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먹을 거다? 네? 네? 손 내리시고 야식아 먹을 거다? 손 드세요. 그대로 손 들고 계세요. 하지만 아마 먹을 가능성이 있다 하시는 분 그대로 손 드세요. 보세요. 거의 그래. 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야식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먹어야죠. 왜?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내일 부을 것이 두렵지 않다면 드십시오. 먹으면 부을 걸 책임져라. 네. 그렇죠. 그렇죠. 선택에 책임져라. 아, 핵심이 나왔어요. 부어도 괜찮다면. 어, 야, 너 얼굴 부었다 그러면, 어, 어떡해. 얼굴 어떻게 고기를 빼지 이렇게 생각하고 너 부었다 그러면, 먹었으니까. 아니, 그런 거지 뭐. 그래야 뭐,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지 뭐.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사회과학적 진화, 뭐, 진화론적인 게 다 빼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제발 설명 좀 하지 말고 좀. 아니. 아, 설명 좀.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야. 제발 설명 좀 그만해. 자, 우리 이, 아니, 이 야식을 먹을지 말지.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왜 중요하냐. 이 통계에도 기숙사에 사시는 분들이 야식을 더 많이 하고요. 자취하시는 분보다. 자취하시는 분이 또 그냥 일반 집에 가는 분보다 더 야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야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이냐도 제동 씨가 아까 그렇게 싫어하시던 사회적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왜 문제가 되냐면 다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버리거든요. 넌 야식을 갖다 먹었잖아. 그래서 너 얼굴 벗지. 넌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애야. 넌 문제 있어. 너 뚱뚱하잖아.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야식을 먹게 만드는 이 사회. 그러니까 먹을 거냐고요? 안 먹을 거냐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먹을 거냐? 아, 본인의 선택이죠 뭐. 진짜로. 그 결과에 책임질 거냐 말 거냐. 이 참 끝이 없구나. 이게 끝이 없어. 자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그 아까 최진기 선생님 그 부동산 연관 단어 있었잖아요. 전세 살까 집 살까.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집 사라고 대출 이자도 자꾸 낮아지고 하니까 어차피 대출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전세는 2년마다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정부 정책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막 이러니까 그냥 계속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전세 살까 집 살까 좀 간단하게 만약에 잘못되면 다 쌤 책임이에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집을 산다는 건 사실 좀 약간 코미디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고 제가 6년, 7년 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게 없어질 거라고 처음 말씀드렸을 땐 좀 저놈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1가구 2주택이거든요. 1가구 2주택을 했다는 거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집을 하나를 더 샀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값이 오른다라는 거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1가구 2주택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집값이 떨어질 거란 동의어거든요. 아, 전세 값이 오르니까 집을 사야지.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될 수 있어요. 하여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결정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막 너무 급박한 마음으로 전세 값이 오르니까 야 이러다가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다 보시면 뭐든지 막차 타고 거품 터질 때 끝에 들어오는 분들이 다 서민이에요. 정책이 자꾸 많이 더 바뀌면 진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 더 봐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45세, 워킹맘 복귀? 아니면 전업주부 유지? 전업주부랑 워킹맘? 네, 전업주부랑 워킹맘이 저도 공감이 돼서 그분 사연이 나오길 기다렸거든요. 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사실 둘 다 갖고 싶긴 하죠. 네. 50대 50 빼고 어느 쪽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애들 크는 거 봐서는 전업주부가 하고 싶긴 해요. 네. 네. 애들한테 많이 미안하거든요. 전적으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또 저쪽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네 제가 학생들 네. 가르치는 사람이라 말씀을 네. 드리는 게 제가 예전에 그 학생들 학부모 상담할 때 맞벌이 부부하는 부분에 아내분이 오시면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럼 뭐가 죄송하냐는 거야 거꾸로. 죄송하실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 숫자 얘기해서 죄송한데 맞벌이 가구 소득이 한 480만 원쯤 나오고요. 외벌이 가구가 한 370-380만 원 나오는데 저축 금액은 15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럼 맞벌이 가구가 많이 버는데 저축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비 지출액이 확 높아져요. 내가 애를 신경 못 써줬으니까 과외라도 하나 더 시켜야지 이거거든요. 그 마음 가지실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더 당당하신 거예요, 애한테. 절대 애들한테 미안하다는 마음 가지지 마세요. 물어보셨어요? 엄마 일 그만둘까? 아니면 계속 할까? 작년까지 애들을 지금 사내 어린이집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너무 일찍 어린이집을 가고 너무 늦게 집에 오니까 네. 놀 시간이 없어서 네. 그렇다고 하고 엄마도 돈을 벌어야지 너에게 장난감이나 맛있는 걸 더 사줄 수 있고 엄마도 일하는 게 좋다라고 했을 때는 엄마도 좋아하는 걸 하면 좋지라는 얘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할 정도까지 키우셨으면 지금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거나 우리 아이들이 잘못됐나? 엄마가 너무 일만 해서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듣다 보니까. 근데 그 네. 매체에서 많이 읽는 글이 매체에서 우리... 읽는 글들 끊으세요. 그건 다 지들 생각이잖아요. 빅데이터나 이런 거 다 지들 생각이에요. 아니 빅데이터는 통계고 아 그러니까 우리 빅데이터는 다 우리 생각인데 때로 이런 것들에서 떨어져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시각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가장 그 멋진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결정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돼서 엄마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사실. 뭐라 그럴까요? 그냥 사람이 정말 생각할 건 너무 많고 결정해야 될 건 너무 많구나. 근데 그게 단번에 이거 한번 내가 잘못 결정했으니까 아, 나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수많은 실패와 뭐 많은 걸 지나고 나서 훨씬 더 조금씩 성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오늘 얘기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이렇게 스케치북에 한번 선택에 관한 느낌 이런 거 쭉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까요? 윤주 씨가 눈에 띄는 거 하나 읽어주실래요? 끝나고 야식고 게임 줄이겠습니다. 어유 아빠 한번 들어보세요. 걱정 말고 지켜봐주기. 네. 빡쳐. 굉장히 크게 써주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당신은 늘 옳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늘 옳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늘 옳다. 당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면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에 대한 고민은 당신만큼 해본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선택은 무조건 옳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가사로 오늘 마무리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지켜보신 여러분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노래 가사처럼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톡투유가 여러분들의 슬픔에 함께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어서 참 좋은 일이고, 다음 주에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